ニュース。한국능률협회플러스경영컨설팅신입및경력채용관련안내입니다접수기간은3월30일부터4월30일자정까지입니다전형절차는서류면접순으로진행되며인크루트채용시스템이메일전화로지원가능합니다정규직및인턴두개형태로모집하고있으며자세한사항은인크루트홈페이지로문의바랍니다자신만의파이썬 AI 코딩자동화솔루션개발애자일연구원모집안내입니다자동화솔루션을제작해보고싶은누구나지원가능하며모집기간은4월7일금요일오전까지입니다교육기간은시작일로부터3개월이며신청은구글폼작성을통해지원바랍니다 KBS 비즈니스영상원연구회원등록등의혜택이준비되어있으며문의는 KBS 비즈니스영상원으로연락바랍니다매일경제 MBN 에서주최하는2023서울머니쇼서포터즈모집공고안내입니다재테크에관심있는서울경기대학생및대학원생이라면누구나지원가능합니다서류접수는4월9일까지며합격자발표는12일문자개별발송예정입니다매일경제신문수료증및활동우수자증명서발급등의혜택이있으며상세사항은서울머니쇼사무국으로문의바랍니다인공지능챗봇등생성형 AI 열풍이불면서최근새직업프롬프트엔지니어가주목받고있습니다프롬프트엔지니어는인공지능시스템교육에필요한명령어프롬프트를작성함과동시에 AI 관련인력을훈련하는일을하는직업입니다현직프롬프트엔지니어엘버트펠프스는이들은제한된단어내에서핵심적인의미를추출하는것이관건이기에철학이나언어학출신자들이많다고설명했습니다한편프롬프트를매매하는장터프롬프트베이스가탄생하는등인공지능에의해탄생한직업의입지는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입니다공공심야약국에대한국가차원의법제화가이루어졌습니다30일보건복지부는의약품판매촉진영업자가지방자치단체에신고해야하는의무가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약국개설자의신청을받아심야시간대와공휴일에운영하는공공심야약국을지정할수있습니다더불어이들은국가나지자체로부터예산을지원받을수있게됐습니다30일한국배구연맹코보는2023외국인선수트라이아웃신청자명단을공개했습니다남자부86명여자부55명이참가신청서를제출했으며이전에 V리그를이미경험한선수다수가이번트라이아웃에참가합니다 22-23 시즌남자부 OK 금융그룹에서활약한레오대한항공의링컨여자부흥국생명의옐레나한국도로공사의캣벨등이 V리그 잔류의사를밝혔습니다카일루소등다시한번 V리그의문을두드린선수들최근두시즌동안코로나조기종료및부상으로인한시즌아웃으로아쉬움을남겼던야스민베다르트의재출전등올해외국인선수트라이아웃경쟁은유독치열할것으로예상됩니다한양캠퍼스의시사적인사건과공지사항을알려드린허브스뉴스3월31일순서를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보도의윤지우기술의김민주담당의임세윤이었습니다